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후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4일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리아 노보스치 통신, 신문들인 로시스카야 가제타, 이즈베스치야, 모스코프스키 꼼소몰레츠, 부즈글리아드, 노바야 가제타, 외도 모스치, 아르구멘티 이 팍디, 에호 모스코비 방송, 마야크 방송, 인터넷 통신 가제타루, 인터넷 텔레비전 미루 24, 인디아의 ND 텔레비전 방송,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아 아시아 통신, 일본의 교도 통신, 지지 통신, 마이니치 신문, 니온게이자이 신문, 아사히 신문, 도쿄 신붕, NHK 텔레비전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중국 보도망, 미국의 CNN 방송, AP통신, 영국의 BBC 방송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조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의 성공 등의 제목들로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